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병을 옮기기만 하는 파리는 사실 얘가 왜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너는 말파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가시계 말에게 달라붙는 말파리 덕분에 거대한 말이 둔해지지 않듯이 아테네인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깨어있게 만들라, 뭐 이런 걸 도우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우둔하고 몸집만 커진 거대한 말과 같진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크라테스 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고, 네, 가당치도 않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어쨌든 교계에 추잡한 파리 같은 내 남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밖의 셀모임 추잡 60분 시즌2 시작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C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오프닝이 한 문장이었잖아. 엄청 길었는데 한 문장이었을 걸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만년체의 끝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 평상시에 이런 말 하지 않죠.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뭐 좀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약간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필요도 있죠. 일단은 제 까먹지 않게 개인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동력은 공력이다. 오동항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 남자가 돼서. 오동항 살이 많이 빠지셨어. 남자가 됐네.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팬들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그 야윈 것 같아요. 오동왕은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약간 좀 더 이렇게 약간 살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왕의 그 왕의 후덕함이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뭐 따로 이렇게 뭐 운동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주는데 시키는 대로 운동하고 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운동 시켜주더라고요. 자, 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 어차피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네, 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괴수 28호도 이렇게 옷을 맞춰서 입고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양주에 갔죠. 특집에 맞춰가지고 양주에 갔다 왔죠. 지금 이게 제가 그래도 이게 전역할 때 입던 옷인데 단추가 안 잠겨요. 피가 불어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훈련을 받아? 아니 그냥 근데 열고 이제 야상은 잠겨? 야상은 잠기죠. 근데 다행이다. 나보다 그러니까 아예 이게 옷이 겨우 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을 겨우 넣는 사람들 그래, 있어가지고 여기 겨드랑이가 끼면 진짜 힘들어. 군복이 그리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벌려져서 아예 이게 안 다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양반이다. 아니 저는 그 예비군을 가면은 웃옷은 아직 다행히 맞거든요. 위에는 살이 많이 안 찐 것 같은데 바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지를 끝까지 못 채워가지고 그 요대로 이렇게 가려요. 항상. 나는 뒤뚱뒤뚱 걷고. 나는 모자가 안 맞아. 이게 왜냐면 머리가 커졌어? 아니, 군대 있을 땐 깎고 쓰잖아. 근데 이제 다 완전 기르고 머리가 그냥 보통 긴 게 아니라 덥수룩하니까 약간 이렇게 얹혀놔야 되더라고 이렇게. 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보통 군대에서가 몸이 가장 좋은데 그때 딱 맞게 옷을 맞춰서 그러니까. 딱 입는단 말이지 군복을.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 나와서 10년 지나니까 이게 안 돼. 힘들어. 제가 첫 정장이 그러니까 제대 직후에 정장을 그때 몸을 맞춰서 샀거든요. 어리석은 짓이었어. 몸이 계속 갈 거라고 되게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옷을 하나 버렸죠. 그래서 네, 바지가 맞지 않으신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추잡 60분에서 비주얼과 웃음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A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 다들 근데 약간 말하는데 뭔가 어색함이 묻어있네요. 아, 예. 지금 약간 그렇죠. 환경이 적응이 안 되죠, 지금 환경이.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새로 온 이 스튜디오가. 그죠. 조명이 갑자기 약간 좀 밝은 데로 저희가. 그치, 조명이 약간 밝구나. 이렇게 어둑어둑한 데서 이렇게 서로를 좀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방송을 하다가. 어둑어둑한 데라서 말고 은은한 데라고 하죠. 아, 예, 은은한. 그랬던 데라고 하죠. 좀 이렇게 은은한 좀 화장실 조명 있는 데서 저희가 방송을 하다 갑자기 이런 백열등 있는 그러니까요. 네. 적응이 좀 잘 안 되긴 하네요. 네. 네. 이런 분위기를 깨는 데는 네, 제가 어떻게든 해야겠죠. 저는 이 방송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수련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경 어린 왕자 구해속의 붕붕강아지 하와이안 자유형은 공병 말기한자 MC 실버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말이 조금 이제 왜 오랜만에 왜, 해가지고 왜? 급하게 해서 꼬였어요. 고요 속에 퍼퍼풍 간지라고 긴장했어요. 퍼퍼풍 간지 퍼퍼풍 간지 홍진아야 퍼퍼풍 퍼풍 살사 아나 홍진아 잘 돼서 기분 너무 좋아요. 아, 개인적으로 홍진아가 잘 돼서 기분 너무 저는 좋았죠.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뭐가? 그냥 웬만한 여자랑은 다 싸움을 타는데 여자친구는 없나? 그거 봤어? 홍진호가 이번에 그 원래 KT CF를 찍었잖아. 아 그래요? 그게 레이디 제잉이랑 같이 찍었더라고. 네. 이제 야구를 보러 가는 길에 그 핸드폰을 야구를 보려는데 네. 이 데이터가 끊기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 기가 와이파이를 했더니 잘 터진다. 근데 원래 기가 와이파이 요새 그거 하잖아. 뭐 기가 팍팍 그거 하잖아. 뉴질랜드 분들이 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지하철 문이 딱 열리면서 그 문에 그분을 기가 팍팍 하는 거야. 그게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의 역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2-222번이야. 아, 진짜, 진짜. 오. 222번이야, 강남역이. 아, 원래가 그거까지 계산해서 찍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약간 계산이 들어간 거 같아. 찍은 거 같아. 아, 뭐, 홍진호에 관련된 얘기 많지만, 여성분들은 잘 뭔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홍진호라는 분이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뭐든지 2랑 연관이 됩니다. 이분이 하는 거는. 2등을 22번 하셨습니다. 아, 우승을 한 번도 못 하셨고. 우승 한 번도 못 하고. 2등 22번도 본인이 맞춘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본인이 맞춘 건 어떻게 억지로 아 내가 지금 21번 2등인데 이번 결승에서는 저에게서 22번 맞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은퇴식 하시는 날 맞아요, 네이버 맞아요. 실시간 검색어 2위 하셨어요. 1위도 아니고 2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원래는 검색어 1위를 만들어 주자 했는데 팬들이 개기일식 일어난 거야. 아, 정말로. 이게 자연을 거스를 수 없잖아. 그리고 개기일식 1위. 네, 홍진호 은퇴가 2위. 홍진호 은퇴가 2위. 아. 그리고 그 이분이 군 시절에도 그 게임을 하셨는데, 그 군대 게임단에서 하셨는데, 복귀 차량 그 번호가 그 인터뷰를 하다가 복귀 차에 그 티켓이 공개가 됐어, 인터넷에. 2호차 22소. 이게 조작이 아니야, 이게. 이남중 둘째. 조작이 아니라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홍진호 씨가 최근에 그 한화에서 시구를 하신 적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등번호 2번을 달고 이제 좀 이제 장난기 했는데 그날 한화가 2연패를 탈출했고 2회 점수를 냈고 2-0으로 이겼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프로야구는 이거 어떻게 조작할 수 할 수 없잖아. 그날 토토쟁이들이 다들 돈을 엄청 땄다고. 무조건 이유다. 무조건 이유라고. 네. 아 쓸데없는 얘기. 저희도 이제 시즌 2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단 스튜디오를 새로 옮겼죠.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저렴한 곳으로. 네. 가난뱅이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원래 정말 사실 저희 같은 수준의 방송이 과분하죠, 녹음을 하기에는 사실 과분하죠 사실. 네. 그래서는 안 될 정도로 네. 고급 시설인데. 네.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네. 카네기홀에서 수학여행 장기 자랑을 하고 있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좀 잘 분수에 맞게 옮겼습니다. 분수에 맞게 이제 대청리 청소년 수련원 뭐 이런 데로 왔어요. 유스 호스텔 강당 같은 데로 왔어요. 그런 데로 왔습니다. A4 용지를 전기톱으로 자르다가 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좋아 좋아 오랜만에 터졌어요. 야 군대에서 이만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거야. 진짜 군대라고 하지 마요 자꾸. 그래 군대라고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한번 각자 이 시즌 2를 시작하는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 예 뭐 사실 그러니까 방송을 저희가 거의 두 달 넘게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입이 근질근질 거리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되게 좋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네. 생각보다 우리 방송들을 굉장히 열혈 청취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되게 네. 방송 재개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돌들이 그 전성기가 지났어도 계속 응원해주는 그 팬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걸렸어. 그런 마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 아이돌이 군대를 갔다 제대했을 때 이렇게 팬들이 막 이렇게 2년이 지났어도 기다려주는 걸 보고 이렇게 감격해하는 아 그럴 때 기분이 이런 거구나. 네. 아니, 그런 아니,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약간 진짜 아니 이런 댓글이 달린다니 그다음에 뭐 제 청취를 하면 기다린다. 물론 댓글들이 오히려 댓글이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하는 사연이 올라오는 것보다 방송 복귀를 언제 하냐는 댓글이 더 많이 나면서요. 아 그래요? 댓글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팟빵 저기 거기 가보시면은 댓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도광님은 개인적으로 어떤지 소감이 어떠신지. 뭐 하다 오셨어요?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형의 변화가. 그러니까 시즌 1을 종료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약간 그죠? 뭐 독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승골을 넣으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은 제가 충청도에 예, 이인재 의원 지역구에 예, 국방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예. 국방부 출장을 4주간 4주간 훈련을 의원 지역구가 논산의 최대 특산물이죠. 신병. 그렇죠. 논산시의 최대 특산물. 넘어질 뻔. 신병이죠, 신병. 예. 예. 아, 논산 기억난다. 논산 그 훈련소 바로 앞에 음식점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막 하나도 없는데. 100반이 무슨 막 15,000원 2만 원씩 해. 그러니까. 갈비탕 진짜 살짝 하나도 없는 거. 근데 엄마들이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아들 갈비 먹으려고 고기 한 입 더 먹이려고. 저도 2007년에 논산 갈 때 그 앞에서 불고기를 사 먹었었는데 12,000원인데 너무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안 먹었어. 난 밥 안 먹었어. 나 김밥 사 먹었어. 아니 우도광 님 그러면 이제 딱 입소하실 때 누구 따라갔어요? 네, 아버지께서 따라가셨습니다. 아, 우시던가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아,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우는 분 없었어? 같은 날 입사하는 사람 중에? 아 아니 다들 같은 처지인 사람들만 입대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입대한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4주 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시는 분들끼리 입대를 하지 않나요? 뭐 의경이나 전경들도 있었어요? 네, 옆 중대가 의경이었는데 의경은 그래도 좀 애들도 파릇파릇하고 또 헤어질 때 좀 아 그렇죠 뭐 애틋하게 헤어지는 것 같은데 애절한 눈빛. 아우 저희는 뭐 집으로 갈 거니까 나중에 따로 막 모여가지고 따로 뭐 하는데 보니까 뭐 아무도 안 온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이게 뭐. 아무도 안, 이게 나이대가 예. 있으니까 또 아무도 안 올 수 있어. 그렇죠. 나이대도 그렇죠. 있고 뭐. 저, 이제 잠 오도왕님이 하는 걸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돼. 이게 오도왕님이 이제 방위신지 방위가 아니지 뭐 공익인지 아니 뭔지 약간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그러면은 나의 그 드러나잖아. 네 그럼 신분이.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도왕이 아무튼 훈련소를 백이 있어서 훈련소를 자주밖에 안. 아무튼 이제 오도왕님의 훈련소 입소가 사실 저희 시즌1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의 비유에 의하면 제가 메시 없이 축구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리느니. 왜 축구 선수 중에 제로톱이 있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원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로톱은 가능한데 마이너스 원톱은 안 돼.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된 것도 오도왕님의 훈련소 퇴소가 네. 가장 큰 원인.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도왕님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브레나루가 좀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짬내를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고 짬 얼마나 먹었다고. 아이고 4주 짬내 아이고. 네. 아, 계속 28호님은 개인적으로 시즌 2 소감이 또 어떠세요? 아 저는 뭐 그동안 쉬는 동안 너무 개인적으로 바빴었어가지고 네 그냥 정신 없었어요. 우리가 쉬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교회랑 이제 저 회사도 이직했고 교회도 이제 그렇죠, 연말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연말에 또 일이 거의 많죠. 네. 아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라서 개인적으로 시즌 2를 시작할 때 아주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제 슬슬 내년도 회장직 선출하지 않아 이제? 네, 11월이면 이제 네네, 이제 한 2주 제가 이제 2주 임기가 남아가지고 레임덕이 왔군요. 네, 레임덕은 레임덕대로 오는데 일은 또 계속 있는 거야. 짜증이 솟구치고 있는데 그래서 2주 안에 제가 이 권력과 명예를 쥔 상태에서 뭔가 빨리 더 다 이렇게 뭐, 썸을 더? 네, 썸을 더 타든지. 이인자가 뭐 구도가 형성되었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교회가 지금 대격변 시기고 또 저희 청년부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넘어가는 시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기 전환기시군요. 그 저도 이제 청년부 안에 있는 또 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바로 또 이제 득달 같이 저를 또 이제 피를 쭉쭉 뽑아 먹으려고 자기 몸이 되니까 이제 또 FA 어, 시장에 나오시는 거죠. 어, 포스팅을 포스팅에 들어가 포스팅을 입찰해야지. 어, 그래서 벌써 네 개의 단체에서 이제 벌써 이제 장제가 와가지고 가다가 주판을 굴리면서 어디 가야 더 이제 놀고 먹을 수 놀고 먹을 수 있나 어디 가야 더 많은 썸을 탈 수 있나 교회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생색 낼 수 있나. 아니 생색 되게 중요해 맞아. 아 생색 중요해. 교회에서 생색 중요해. 생색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 가려고 그렇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만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 정답입니다. 예. 그런 자세로. 네. 네. 네. 그 괴수18호님의 교회에서의 활동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계속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이정료를 받으시고 얼마에 가셨는지 네. 네. 토레스가 되진 않는지. 아. 토레스라도 하면 다행이지. 박주영 될 거 봐. 아니 박주영 요새 골 넣더만. 생명 연장 골을 하나씩 넣으면서 진짜 아닌데 걔는 그래. 사우디를 가야지 그럼. 네, 저희가 그 사연하고 뉴스는 다음 시간부터 네. 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조금 많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마초의 기독교. 정말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있고 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전 세계에서 탑. 전 세계에서 이런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군대 종교 이야기를 한번. 아. 아주 적절한 얘기죠. 아주. 네, 네.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통 경험이죠. 그렇죠. 공통 경험이죠. 교회 가서 실로암을 불러보고 아주 밤에 감 그, 아니 근데 오도강 그걸 안 했대. 네, 요즘은 실롬 안 하고 요새 바뀌었대. 아주머니 옛날에 아주머니 옛날. 아 그럼 각계 전투를 어디서 넣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갑자기 3,000명이서 아, 아니 이게 진짜 이걸 실황을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그래, 올려드릴 수 있는데 맞아.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기절합니다. 전 세계 거의 최대 예배죠. 4,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방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예수님 오신 분위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인 남자 5,000명. 예수님이 그 보리떡 다섯 개 그 보리떡 새우 생선 두 마리로 5,000명을 모이실 때 남자만 셌다고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거기는 남자만 셌어 5,000명. 거의 딱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정말 그 한 명의 지도에 맞춰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눈산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그쵸. 입대하시는 분들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공간인데 훈련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네. 논산 제일 크죠. 네, 좀 큰 편이죠. 거기에 있는 연무대 교회라는 곳에 이제 주일날 보통 장병들이 이제 평소에는 뭐 종교 활동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쵸. 심심하니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네 개 4개 종파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안 가면 청소해야 됩니다. 남아서 네. 남아서 청소하고 거길 가야 초코파이를 하나 주기 때문에 아, 초코파이 하나 더 주고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고 네, 요즘은 간식도 다 통일됐다. 네, 요즘은 간식 통일돼가지고 재미없었네. 간략하게 단통법이야 뭐야. 단통법이 뭐야. 단통법이 거의 단통법이 군대 간식 단통법이네. 간통법 간식통제법. 좋은데 네, 군종 회의를 해가지고 초코파이 두 개랑 음료수 하나로 통일했어요 전부 다.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행사를 가면 그냥 초코파이 무난하게 주고 끝이었고 그렇죠. 천주교로 저도 옮길까 했었죠 옛날에 군대에서. 천주교는 1인 1당이 나왔어 나 때는. 와, 아니 일단 1당? 1인 1당 나왔어. 저는 더울 진짜. 때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야. 레알이야. 1인 1당 진짜야. 네. 간식이 진짜 빵빵했어요. 천주교는 빵빵했고 저 때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그 미니 핫브레이크 있잖아요. 그 봉지에 많이 들은 거 그걸 하나씩 벌크로 그냥 야 군인한테 그거는 진짜 영세를 받아내야 심각하게 고민했어.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잠깐, 왠지 여자 청취자 이제 끌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재밌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방송 제목에 마초주의라고 달아야 돼. 군대를 빼야겠어 제목에서. 마초주의 이런 걸 달아야 돼.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힘든 게 뭘까 여러분들이 안 경험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군것질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밥밖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맛 중에 단맛을 아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종교행사 가서 종교행사 주는 간식 때만.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커피, 이런 거예요. 음료수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네. 커피를 하루에 세 잔씩 마시는 사람한테 일주일에 하루에 딱 한 번 커피 그 딱 한 잔 한 모금 준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핸드 드립이 아니라 레스비 한 캔. 레스비 한 캔.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 못 먹으면 죽는 거죠 진짜. 그치, 교회 가면 레스비를 주는데 이제 천주교를 가면 핸드 드립을 해준다. 핸드 드립을 해주는 거죠. 그럼 한 번 정도는 내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4주인데 뭐 한 번 가볼 수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기독교에선 세례를 주고 네. 천주교에선 영세를 주고 불교에선 수계를 주잖아요. 네. 그거를 다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랜드 슬램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소를 나갈 때쯤 되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이면서 종교 통합을 오버로 이렇게 프란치스코이기도 하고 원효이기도 하고 뭐 이제 막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법명 세례명을 다 세례받은 프란치스코 스님 아닌 거야.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아, 근데 저 때는 이제 제가 딱 예,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 각각 개인 관물대가 있잖아요. 개인 관물대 나 이전에 내 관물대를 썼던 사람이 그렇죠 전기수 사람이 쪽지를 남겨놨어. 어디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훈련소도 뭐 무슨 훈련은 뭐가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써놓고 감사하다 했는데 마지막에 폭풍 가면 또 천주교는 부패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그다음에 불교는 영화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가 이제 영화를 많이 틀어주고 불교 가면 딴 거 안 하고 영화를 틀어줬어요. 영화 틀어주고 뭐 예를 들자면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우리 신문을 통해서만 보는데 그 경기를 직접 틀어주고 그럽니다. 불교 나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불교 나이트라는 게 있어서. 그 뭐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불교 나이트 부처 핸저 뭐 이런 거 하면서 부처 핸저 부처 핸저 부처 핸저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여자를 볼 수 있다. 딱 그 말이 써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저녁에 그 위문 공연 오시는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있어요. 요걸 자세히 설명드려야 돼. 이게 종교 행사가 일주일 하루에 두 번 있습니다. 네. 아침에 하나, 저녁 행사 하나. 아침에 가는 거는 딱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고 저녁에 가는 건 다 같이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천주교에서 통닭을 준다든지 불교 생활 틀어주니까 다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보통 저녁에 위문 공연을 오시죠 이제. 4주 5주 기간 안에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무난한 아저씨들이 공연을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가끔 이제 아리따운 자매 어떤 찬양팀이 와가지고 율동을 곁들여서 이제 이렇게 뭐 워십을 한다 하면. 말도 안 돼. 이제 애들이 그 남자들 4,000명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네. 내가 볼 때 그 여자분들이 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10년 젊어질 거야, 진짜. 아,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종교행사를 교회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너 여자 보려고 하는 거지.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여자 이런 건 상관없이 아니 왜 그리고 천주교는 영세 받으면은 그 교리문답집이 그 표지가 김태희더라고. 아. 필요 없다. 아 나는 그래도 교회를 딱 가겠다. 갔는데 위문 공연을 왔어. 위문 공연을 보고 느낀 건데 여자 때문에 온 걸 수도 있겠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그 뭐, 그때 어느 팀이 왔냐면 진짜 뮤지컬 공연하는 팀이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도 성인분들이 아니라 고등학생 분들이 와서 아. 전부 치마 입혀서. 아무도 그날 정말 이 그 모두 다 아주 그 왜 보면은 거의 군종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도 군종하는 군인들 있잖아. 네네. 그 군인들마저 그 왜 의자에 아무도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 아. 모두 앞에 이제 발을 올리고 아. 정말 태어나줘서 고맙다를 외치면서 정말. 아. 사실 보니까 불교 나이트가 굉장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5주 동안 정말 신실하게 교회만 갔기 때문에 나도 주야간 다 교회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종교들의 얘기를 말만 들었는데요. 뭐 굉장하네요. 불교 나이트에서는 일단 불교 법당 내부에 들어가면은 곳곳에 스크린이 설치돼 있대요. 논산훈련소에 벌써부터 불교 법당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스크린이 설치돼 있고 스크린 훈련 있던데. 훈련병들의 아니 그 정훈 뭐 그런 걸 떠다가 거기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훈련병들 입장이 다 끝나면은 스님이 스크린에 도금을 띄워놓고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으로 시작하는 바냐 심경을 읽기 시작한대요 스님이. 이때 색즉시공 부분만 글씨를 두껍게 해놓고 훈련병들은 그 부분에서 똑같이 색즉시공 하고 외쳐주는 게 관례라고 하네요. 네. 네, 이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란의 마음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신 유행하는 뮤직비디오들을 직접 틀어줬었고, 최근에는 인근에 있는 그 뭐 여대 뭐 이렇게 대학교에 그 여대생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춤을 추기도 한다고. 불교에서도. 어, 예. 그렇다고. 저 때는 원불교 때 그때 우석 때 댄스 팀이 오셨었는데 여자분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 뭐 약간 탱크탑 입고. 우석 때가 원불교 거기야? 아 모르겠어요. 네. 우석 때 원광대. 예. 하시다가 위통을 까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다 거의 혼절할 지경까지 갔었죠. 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그 집단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단 음식과 그다음에 또 사회에 또 돌아가는 소식과 그치. 문화 행사를 살짝 경험할 수 있는 한 시간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네. 센 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해본 적은 없지만 참, 네.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가면 뭐가 있었냐면 왜 교회 있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거 있잖아. 3천 명이 다 같이 부르면 진짜 느낌이 절절합니다. 진짜 장관. 진짜 절절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신로함은 기본으로 하지만 네. 그 생명 주께 있네. 아 생명 주께 있네 할 때 능력 할 때 생명 할 때 모자를 던집니다. 아, 생명 할 때 한 때 위를 모자 딱 그다음에 능력 할 때 딱 모자를 던집니다. 그러면 모자 3천 개가 위로 솟았다가 정말 떨어지는 그 장관. 그러다가 자기 모자 잃어버리면 난감해지. 근데 정말 너무 매스게임.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맨 앞에 앉아서 뒤를 보고 있잖아. 뒤를 보면 진짜 와 이거 무서워. 야 여기 진짜 야 전쟁 나도 이기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막 진짜 전우회가 들끓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포미닛의 오늘 모해를 틀어주는데 불교 법당에서요? 이게 불교나 이제 뭐 성당에서 틀어주는 모해인데 오늘 모해 각계전투 이따 모해 각계전투 주말에 모해 각계전투 뭐 약간 이런 게 있나봐요. 훈련소 때 각계전투 한번 하면서 이제 아이고 네 아이고 이런 곳입니다. 네. 이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종교 행사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각 종교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이건 누가 봐도 사람 끌어오기 포섭 전쟁 같아 보이잖아.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거야. 뭐지 군선교 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 있지 우리 교회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군의 위문 경연도 가고 가는데 그쵸, 보통 가시는 하는 게 또 목사님들 같이 가서 세례 주는 거 많이 하는데 세례를 다 엄청 받아요. 엄청 받죠. 네, 군대에서 그 수많은 장병들이. 60만 장병 중에 아무 세례도 안 받은 장병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예,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있었어요. 왜 세례를 여러 번 받아야 되나 한 번만 받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교회에서 세례를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 번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어. 근데 세례를 하면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약간 차별화 전략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카라멜을 준다는 거야. 아. 밀크 카라멜 그 있잖아. 네네. 꽉에 담긴 거. 그래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새로 받았어. 새로 받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셨군요. 네. 카라멜 근데, 하나로. 근데 한 3초면 받더라고요. 네. 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 원래 받았었는데. 아 그래서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우리는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 믿는 사람 원래 다니던 사람이면은 그냥 안 받고 그날 참석만 해도 그냥 간식 줬는데. 그냥 그래? 그 믿는 사람들은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간식 주더라고. 네. 아 그랬어? 아, 예. 약간 발전했네. 기도해도 세례 받았니? 네 받았어요. 기도만 해줄게. 약간 이렇게 해서 간식만 줬죠. 아 그런 저 같은 이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좀 줄어들었겠네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그런 거 보고가 올라오긴 해요. 뭐 세례 몇 명 받았다. 그죠? 뭐 수계 몇 명 받았다. 이렇게 숫자는 어마어마하잖아 사실. 근데 나도 어릴 때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이번에 위문공 갔다 와서 뭐 세례를 몇천 명 장병에게 하고 왔다 하면. 야, 대단하게 많이 뜨겁구나. 그러니까. 신앙심이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되게 하나님 갈급해지나 보다. 근데 거의 한 80, 90%는 거의 갈아야 사실 간식 주니까 하는 거지. 약간 그렇죠. 예. 사실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그다음에 안 갈 왜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아예 종교가 없던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니야. 예. 군대 오기 전에. 근데 군대에서는 어쨌든 휴식 없이 무조건 종교 행사를 다 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보통은 그때 고른 게 쭉 갑니다. 내가 평상시 없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내가 평상시 없었는데 뭐 이렇게 그랜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거의 인생에 들어 최초로 내 종교에 대해서 약간 이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진짜 힘드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종교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다가 골라야 된다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무슨 종교가 좋을까 싶은 거야. 그럼 이제 그때 한번 갔다가 불교에 갔는데 불교 네 다섯 번 다 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 평생 사실 내 종교는 불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것들 때문에도 약간 이게 포섭전쟁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병 수와 이제 이런 거 뭐 세례 받는 수 이런 거에 따라서 군대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들이든 뭐 신부님들이든 다 그게 그거거든. 장교잖아, 장교. 그렇죠, 장교죠. 그 종교 병과라고 하나? 그 네, 병과 장교, 군종병과 장교이기 때문에 그 군대 안에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설마 군종병과 하나예요. 병과 하나야. 병과 하나인데. 병과 하나고 그 안에 이제 3개, 4개 종교 출신들 이제 그 장교들이 섞여 있는 거라서 그 퍼센테이지로 이제 세가 또 이 나뉠 수 있거든요. 아~ 그 장교 기독교 계열 장교가 진급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진급에 미칠 수도 있고 전체 수가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티오는 한정돼 있는데 요새 불교가 부흥한다. 그럼 이제 불교 이제 스님 장교들 스님 장교를 더 뽑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니 굉장히 많은 게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는데.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군종 장교분들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훈련소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 해주신 말인데 그 군종 장교분들은 따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장교 훈련을 그쵸, 그쵸, 그쵸. 따로 받는데 똑같이 화생마 이런 건 다 한답니다. 네. 그래서 스님 한 분하고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그분하고 사제 이렇게 세 분이서 훈련을 받는데 세 분만 받으니까. 네.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훈련을 다 너무 빡세게 받아서 몸과 마음이 너무 너덜너덜해진 거야. 이제 마지막 화생방이 남았어. 화생방에 들어갔는데 다 차고 들어갔는데 이제 벗으라고 했는데 벗고도 다들 뭐 대답도 안 하고 마스크를 벗으라는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딱 이제 화생방 훈련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어라 그랬는데 이제 다들 이제 드럼 하더라고 많으니까 다들 눈 감고 숨도 안 쉬고 그 교관의 말에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셋 다 그렇게 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그나마 그 뭔가 대답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사제분께서 천주교 신부님께서 자꾸 이제 조교가 대답 안 합니까 그 뭐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께서 아님 짠 아님 빵 이렇게 된 거야. 그 사제님께서 이런 씨발 아, 사제님 욕을 했다 이게 뭐야. 아, 화생방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화생방 느낌을 살짝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화생방 어떻게 생각해? 화생방 했어요, 오더광? 아, 그래, 가장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어? 시에스타 냄새는 못 맡았습니다. 아~ 하긴 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받았지, 교육용으로 살짝 틀거든요. 되게 연하게 가스를 뿌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때는 무조건 을이다. 우리 조 들어가서 원래 방독면 딱 교체하는 을이었어, 순간 동안 숨 참으면서 안 마실 수 있는데 의리로 다 먹자 그랬어. 근데 한 모금 이렇게 하는 순간 아 끝났지. 그러니까 온몸에 구멍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네. 고춧가루를 그냥 온몸에 구멍에 다 들이붓는 고춧가루가 느낌이에요. 고춧가루가 있는 접시에 코를 박고 숨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제 다들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다 시켜봐. 일단 방독면을 다 쓰고 오케이. 들어가요. 보호에도 네. 입고 다 네. 들어가서 뭐 이제 교체 교체도 해보고 교체. 뭐 네.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얄짤 없이 다 벗어야 돼. 네. 그러면은 그 디디디디디디디디 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가스 나올 때 나오는 소리 있지 않나? 네. 맞아. 뭐 빠바바바바 무슨 말 할 때 소리가 막 나오면서 이제 가스가 확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온몸이 따갑기 시작한 거지. 이제 그냥 그러니까 피부에만 닿아도 사실 따가워요. 따끔따끔해. 네, 따끔따끔하고 이게 막 되게 압력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누리는 그러니까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차라리 내가 숨이 안 쉬어지면 편하겠다 생각했어. 숨이 안 쉬어지면 편한데 숨이 아주 편하게 쉬어집니다. 네. 하지만 그 숨으로 고춧가루가 들어오는 거지. 네. 저는 그때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숨을 호흡을 가열차게 했지. 호흡을 아주 숨을 참아낸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해가지고 우리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숨을 참으면서 어떻게 버텼는데 나만 이제 숨을 가열차게 쉬어가지고 이제 가스를 확 마신 거야. 그 맛이 가더라고. 온몸에 열린 구멍으로 다 나옵니다. 애기. 눈물, 콧물, 침이 막 히드라 좀 질질질질 나와요. 방독면을 들고 있지를 못하겠대. 떨어뜨릴 뻔했는데 어떻게 풀려, 교관이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쓰고 다시 간신히 쓰고 나와서 이제 진짜 거의 기어 앞에 안 보이고 앞에 안 보이고 이제 기어 나오듯이 나왔는데 아 진짜 막 이렇게 아, 뭐 아, 그 생각이 난다 진짜. 우리 막 다 같이 막 했는데 으 이런 괴물 소리 면서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우리 땐또 그게 있었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그 소대장님이 태권도가 뭐몇 단인가 4단인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랬어. 그 가끔 교관한테 덤비는 애들이 있대. 나가게 해달라고. 어. 나한테 덤비면 이기면 오케이. 어. 대신 지면 넌 다른 애들 다 나가고도 넌 계속. 아무도 덤비지 않고 정말. 그분은 그 외에 그 깃발 그 플러스 PVC 봉으로 된 깃발 있잖아. 네. 그걸 땅에 던지면 땅에 꽂히는 그런 분이었거든. 우와.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그래서 네. 아이고 우리는 아주 그냥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앞에 그 장교분들의 마무리를 넣습니다. 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스님이 저쪽 한 켠에 담배를 이렇게 피시면서 신부님이 스님한테 우리끼리 여기서 있었던 일은 얘기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하면서 배신 거야.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네, 종교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아, 군대는 힘들죠. 그런 걸 사정을 봐주는 데가 아니지. 아, 화생방 하여튼 참 생각하면 찌릿찌릿하죠. 저희 부대 그때 그 제가 훈련 받던 그 교육대 중대장 훈련병이 그 되게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네. 약간 건장한 친구였는데 가스를 먹고 완전 식겁을 한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자기 혼자서 기어 나가려고. 맞아, 맞아. 근데 조교한테 걸려가지고 조교가 나 진짜 발로 차 넣었지 가스실로. 죽을 정도로 빡세게 틀진 않는데 아 근데 죽을 것 같고. 아 또 화학병이셨잖아요. 네 저는 또. 화생방 작전 통제병으로서 제가 그 화생방 작전을 전체를 사단 전체를 총괄하는 네, 그런 병사였죠. 아 근데 참고로 말하면 그 뭐 해병대 애들은 알죠 가스실 들어가서 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나온다는 거. 해병대 우와. 보통 애들이 아니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국가가 사람에게 힘들게만 할수록 그 사람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봐봐. 공익하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랑 해병대가 국가에 충성을 다르지, 봐봐. 다르지. 아니 공익하는 애들은 국가가 편하게 해주는데 국가에 충성하는 게 해병대보다 낫잖아. 실제로 그런다 하더라고. 이게 뭐 심리학 용어 중에 뭐 있던데. 뭐 아무튼 그런다 하면.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화생방 작전 통제병인데 뭐라냐면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쏘는데 보통 화학탄을 쏜단 말이죠. 네. 화학탄이 딱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게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람과 이제 탄의 종류와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 쪽으로 이게 확산될 예정이니까 거기 예하 부대는 빨리 튀어라 아니면 MOPP 1단계 2단계를 해서 뭐 방독면을 써라 마라 이거를 이제 나온다.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실제로 그런 걸 해본 경우 평시에 그게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세계 대전쯤 그러니까.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LG 화학 공장이 폭발하는 정도의 그래. 네, 사고가 그렇죠,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 약간 스타크래프트 게임처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고요. 이제 나머지는 저는 행정병이었죠. 네, 행정병이었는데 제가 뉴스에 한 근 몇 년간 가장 많이 핫하게 나온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 최전방 부대 중에 하나에서 그 사단? 예. 네, 아. 노크 기순의 네, 그 사단. 노크 기순도 했었고. 거기 있었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화학 제가 화학 부대였거든요. 화학 부대에서 뭘 하냐면 보통 그 소방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소방차 같은 물탱크 차가 엄청 많아요. 거기 안에 그거 안에 그 제독제를 가득 싣고 그런 화생방 막 무기가 터지면 원래 애들을 막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부대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평시에 그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놓고 있는데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아 물? 네. 최전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기밀인가? 그냥 뭐 할 수 없지. 기밀 어디 있어? 기밀 어디 있어? 북한 애들이 나 이따 이금 얘기해 줄게. 오. GOP 그 철책선에서 어떤 장난을 치냐면 바람이 이제 겨울에는 북에서 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불잖아요. 불을 질러 불을. 불을 질러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마치 화전일구듯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연맹하려고 불을 던져가지고 불을 쫙 밀고 내려옵니다. 야 진짜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니는 그 끌어다니는 게 우리 겨울에 우리 부대의 주된 업무였어요. 불을 채워서. 그러니까 GOP는 눈 와가지고 식량도 끊겼는데 위에서 불 내려오고 진짜 죽을 맛이거든.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불이 내려온대 이렇게. 그래서 대대장한테 보고 했더니 맞불 작전 준비하러 그래가지고 맞불을 놨대요. 철원에서 군생활 했는데. 근데 걔네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끔 바람이 미쳤다고 남쪽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불어오는 경우가. 역풍이 불. 그래서 지네가 문질렀다가 지네가 덮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적벽대전. 적벽대전이야. 적벽대전. 듣는 순간 적벽대전이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대원생이님은 어디서 군생활하셨어요? 아, 저는 또 두 나라를 섬겼습니다. 아이고. 두 주인을 섬기셨구나. 네, 미 제국주의의 천병으로. 네. 야, 진짜 다양하게 좀 갔다 왔다, 진짜. 아침마다 그 핫도그 먹고. 아침마다 핫도그. 아침에 핫도그가 나와? 아침에는 핫도그는 안 나오고요. 아침에 제가 어떻게 먹었냐면은. 아, 그래, 나 생각해. 여기 쪽에 식당이 두 일단, 스페셜 K 같은 게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서. 아, 진짜? 마실 수 있고. 콜라, 사이다, 주스, 우유가 그냥 무한으로 쌓여 있어서 그냥 갖다 먹으면 되고. 빨았네. 기본적으로 아침을 제가 그러니까 계란 요리 하나, 베이컨이나 소시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뷔페지 않은데 또. 뷔페 비슷하죠. 뷔페식. 근데 뭐 이렇게 옵션이 근데 자기가 가져가는 식은 아니고 이제 취사병한테 받는 건데 보통 이제 오믈렛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베이컨이나 소시지랑 같이. 먹거나 우와. 아니면은 아니, 브런치를 드셨어? 브런치. 계란을 계란을 저는 어떻게 많이 먹었냐면 계란을 반숙을 해서 받아요. 굽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우와. 프라이도 되고 뭐 반숙도 되고 써니사이드업도 되고 써니사이드업 플리즈 하면 뭘 하여튼 반숙을 해줘요. 야, 나 써니사이드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지금. 반숙을 해줘서 그럼 밥이 있거든요. 또 카투사들을 위한 밥이 한국식 밥이 한국 있어서 그 밥을 하고 그 위에 계란을 얹은 다음에 그 위에 그 맥모닝에 들어가는 소시지 있잖아 동그랗게 그거를 넣어서 간장을 조금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진짜 아침마다 약간 베이컨 마요 먹었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베이컨 마요지 베이컨 마요 뭐 이제 그런 거를 아침으로 많이 먹었고 먹었구나. 끝나고 이제 스페셜 K 같은 걸 먹는데 이제 근데 이제 미군 부대는 사실 근데 먹을 거를 좀 잘 주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음식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내가 이제 지금 민간인 됐으니까 지금 그걸 먹으면은 좀 맛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군대 짬보단 낫잖아. 훈련소에서 먹었던 것보단 낫잖아. 뭐 짬이 그리울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우리는 옵션이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고 대신 이제 미군들은 운동을 굉장히 좀 빡세게 해서 이제 체력장, 우린 PT 시험이라고 불렀는데 체력장을 통과를 못하면은 미군들은 외박도 잘리고 월급도 깎이고. 근데 또 얘네들 햄버거 좋아하잖아. 네. 이제 막 버거킹에서 막 세트를 두 개씩 시켜 먹고 이런 애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네, 네. 한번 식사에 1,500칼로리 이렇게 먹는 애들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월급도 깎이고 외박도 잘릴 수 있는 거고 카투사들은 뭐 월급이 뭐 우리 때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깎을 월급이 없으니까 이제 월급을 깎진 않지만 이제 외박이 잘리는 거예요. 체력장을 통과를 못하면. 그래가지고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5시 반에 항상 기상을 했는데 우와. 5시 반 기상해서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저희 대대가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뛰는 날은 뭐 한 12km 이렇게 뛰고 12km 뛴 적 있어요. 부대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뛸 때도 있고 뭐 푸시업하고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 위주로 할 때도 있고 하여간 운동 진짜 빡세게 시킨다. 운동은 진짜 빡세게 해요. 근데 저희 부대는 비교적 후방에 있었고 저희 부대는 항공 관제 부대였거든요.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는 부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을 저희는 그렇게 빡세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전방에 보병 부대나 이런 데를 가면은 진짜 그 블랙호크 다운에 나오는 건장한 남자들이 이제 총을 들고 뜨러 다녀요. 예, 정말 어떤 천조국의 기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이 전방에 가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저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아이고 든든합니다. 아이고 든든합니다. 예, 저는 항공 운항 관제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이제 헬기를 관제해주는 부대.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은 저희 부대 이동 관제탑이랑 이동 레이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나가서 비행장을 임시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운항 관리 뭐 이제 운항 뭐 그런 걸 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육군 베이스여가지고 네. 미군의 카츄샤도 다 사실 이제 육군 베이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육군은 고정익 항공이니까 전투기를 가질 수가 없어. 아. 그렇죠. 헬리콥터는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관제를 다 헬리콥터만 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아,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들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뭐 이렇게 미국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사람인데 아이폰 써 근데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아,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건 우리나라 그래 솔직히 나도 나도 미국 철칙을 지키는 아저씨들이 정말 그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오는 것처럼 막 눈을 부라리면서 지킬 것 같냐? 다들 졸아요, 다들. 이게 기밀이다. 이게 기밀이야. 그게 기밀. 불 지르는 건 하나도 안 기밀인데 이게 아니, 기밀이야.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왜 안 쳐들어올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내가 받는 훈련의 강도보다 쟤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가 진짜 개빡세긴 빡셀 거야. 네. 북한이? 어. 제가 있는 군대에 있는 동안 일어난 사건이. 그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누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신 거예요. 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철책을 보고 철책에 구멍을 뚫린 걸 보고 안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북한에서 이번에 남한에서 누가 광고 때린 거야? 광고를 때린 거예요. 우리 뉴스로 장군님의 품으로 왔다. 장군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조선 중앙 방송을 보고 한 거잖아. 그러고 뒤져 보니까 우리 쪽 철책이 뚫려 있는 거야. 오. 그 군인이 없어진 거야 아니면은 뭐 민간인이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우리 쪽 부대에서 군인이었던 애인데 걔가 이제 전역을 하고 한참 사회생활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법자가 된 거예요. 아. 남한에 잡히느니 북한으로 튀자해서 북한 이제 그 길을 잘 아니까 철책을 짜러 튄 거지. 아. 그 최전방인데. 그 정도로 어수래. 노코 기수 사건이 뭐였냐? 그럼 노코 기수는 애들이 보초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그 걔가 이제 북한 애가 넘어오는 걸 몰랐는데 생활관 애들이 그 철책에서 한참 떨어진 그 잠자는 곳까지 숙소에 와가지고 누가 똑똑똑하면서 저 넘어왔어요. 저 좀 발견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새끼 뭐야 이때 봤더니 북한 애인 거야. 그게 노코 기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야, 얼마나 황당할까. 내 눈앞에 그러니까, 인민군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렸으면 폭탄 터졌어. 그 안에서 다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철책에서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넘어오고 한참 나서 걔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한 중심까지 와가지고 저 귀순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발견이 된 거지. 이게 우리나라 최전방의 현실입니다. 그럼 제가 후방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후방의 초소는 무엇을 지키느냐? 도대체 뭘 지킵니까? 간부를 지킵니다. 아, 간부의 신변을 지키죠. 간부가 아니 간부가 오나 안 오나를 지켜. 아. 그러니까 북한군이 여기로 올 일은 없어. 북한군이 여기로 바로 오면 참고로 어디쯤에서 하셨죠? 저는 조치원 근처에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블랙호크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 UH-60 UH-60 블랙호크 승무원 탑승 승무원이었습니다. 가진 않네. 아, 1685 주특기 번호 1685 아, 저는 1811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비행 시간이 한 500시간 정도 됩니다. 블랙호크만 해서 뭐 독도랑 제주도 빼고는 헬리콥터로 다 날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 말고는 모든 월드컵 경기장을 위해서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기록 세운 거. 우리 약간 일부러 세고 그랬어. 이게 다 이게 나갈 때까지 다 보나 못 보나 약간 이렇게 세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도 근무를 나가서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가서 부대를 지켜야 되니까 부대에 뭐 이상한 사람이 오진 않으니까 철책 근무를 섭니다. 뭐 위병소 그러니까 문 정문 지키고 있는 애들이 어차피 네. 정문이니까 상관없는데. 저쪽 멀리 떨어진 곳 저기 활주로 근처에 외딴 곳에 하나 있어요. 지킬 게 없어. 그렇죠. 여기에 지금 살아 있는 것은 나와 얘와 물뱀밖에 없어. 네. 살아 있는 곳이 나와 얘와 귀뚜라미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보통 어떻게 하느냐? 고참이랑 이제 후임이랑 같이 나가면 후임만 지키는 건데 네. 무엇을 지키느냐? 간부가 오는 안 오나를 지키고 그쵸. 무엇을 지키느냐? 고참을 지킵니다. 고참이 주무시는데 방해 안 되고 고참의 단잠을 지킵니다. 자다 걸리면 바로 영창 가거든요 원래. 그렇죠. 자다 영창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가서 이제 컵라면을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네가 부모 형제를 믿고 단잠을 이루는 거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부모 형제의 세금으로 네, 맛없는 밥을 먹으며 불편한 곳에서 네, 단점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컵라면도 이런 게 있어. 컵라면 이게 여러분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참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임을 시켜서 컵라면을 먹는데 보통 컵라면 어떻게 먹냐 수통이잖아 수통. 네네. 수통에 뜨거운 물을 채워서 수통이라면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 쇠로 된 물통. 아, 쇠로 된 물통에 뜨거운 물을 채워가지고 네. 옵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안 채워. 왜냐하면 내가 차면 뜨거우니까 네. 보통 후임을 시킵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모자에 네. 그 밖, 겨울에 믿는 웹도 있잖아. 그 모자에 이제 컵라면 넣어서 가는 거야. 갑니다. 그럼 이제 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얘가 네. 뜨거운 물 안 받아온 거야. 아, 하지만 나는 때리죠. 하지만 나 이제 착한 선임이기 때문에. 아. 화내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이렇게 부셔부셔서 먹자 그래서 이렇게 생라면을 먹자 해서 소스에 찍어 이렇게 찍어 먹었어 찍어 먹었는데 찍고 나니까 생라면을 먹으면 알겠지만 이 빨간 걸 다 먹기가 쉽지 않아 네네네. 빨간 게 남잖아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저 밖에 뿌리자 이렇게 이 어디 근처에다 버리면 들킬 수 있으니 널리 흩뿌리자 흩뿌렸습니다 흩뿌렸는데 그 전날 눈이 왔던 거야 아. 그 다음날 아침에 근처에 가봤는데 하얀 눈 위에 빨간 점들이 걸리면 작살 나는데 발로 빨빨빨 밟아야지. 아. 근데 그거 말고도 뭐 그런 일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젓가락을 안 가져서 나무를 꺾어서 먹었다느니 그다음에 그냥 안에서 이렇게 다 정말 세팅을 다 제대로 뜨거운 물 젓가락 다 가져와서 먹었는데 초소원에 김이 서려가지고 간밤에 걸렸다느니 뭐 이제 이런 이런 얘기들 많죠. 사실 군대에서 그냥 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긴 한데.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군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합니다. 전 주한미군을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훈련소 이후에 군대에서의 또 종교 생활은 어떤지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라면 얘기 통화한데? 어, 라면 얘기 아, 하시면 돼. 라면 얘기 있어요? 뭐 한 게 없는데? 라면을 먹긴 했어요. 아, 라면을 많이 줬어요. 컵라면을 쌀국수 말고 라면 줬어요? 컵라면 먹은 컵라면 한 세 번 먹었나? 근데 아, 웃기는 게 이게 약간 좀 더울 때라 가지고 이제 하계 활동복을 입고 있는데 하계 활동복 그렇죠. 반팔 체육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계 활동복. 이제 식당에 그는 그 주황색 아니죠? 아, 주황색 아니에요. 강한 친구 대한육구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 네, 회색. 그런데 부식으로 라면 나오는데 행복했죠, 솔직히. 솔직히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딱히 맛은 없죠.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 전투화를 신고 나오라는 거예요. 활동복, 체육복. 원래는 활동복 활동하시고 나와야 되는데 네. 전투화를 신고 나오라고 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여러분이 지금 그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반바지에. 반바지 추리닝 입고 있는데 구두 신고 나오라고. 그래서 워커.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라면 국물에 발이 될까봐. 아, 발이 튈까봐. 그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화를 신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이니까요.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애들 자살하는 것 좀 어떻게 좀 더 걱정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활동복 입고 전투화 신고 라면 먹었습니다. 아니, 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했지만 헬리콥터 탔다 그랬잖아요. 네. 헬리콥터 타면 생명수당이라는 게 나와. 네네. 네. 오. 얼마나 올 것 같아? 100원? 한 달에 3만원 나옵니다. 내 생명의 보장이 한 달에 3만원입니다. 연 36만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같은 부대에 그냥 온리 행정일만 해서 헬리콥터 안 타는 애들 있잖아. 네. 아. 걔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누가 끌은 거야. 네. 소원 속에. 그러니까 얘들은 나는 월급이 6만원인데 웬 얘는 9만원 받는 느낌이냐. 그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같이 일하는 건데. 뭐 근데 그렇다고 너한테 헬리콥터 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만원을 부식으로 줬어. 아, 3만원어치 과자로 줬어. 이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PX에서 3만원어치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아, 꿀까베리가 480원 막 이러는데, 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뭐 컵라면 7개, 뭐 포카리 스웨트 8개, 핫브레이크 5개 막 이렇게, 정말 2등병은 절대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건물대에 꽁쳐놨다가, 또 못 먹으면 혼나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 팔았죠. 파는 거야? PX 가격에 파는 거야. 그래봤자 이득이니까 나는. 그렇죠, 그렇죠. PX 가격에 파는 거야. 군대가 약간 이렇게 뭔가 본질적인 해결을 할 생각은 별로 없고 굉장히 임시방편으로 막 해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자, 그러면 그 개인의 그 자대에서의 종교 생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 예, 뭐 저는 그 카투사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카투사의 최대 장점은 이제 주말마다 외박을 나온다는 거죠. 금요일 군대라고 해줘요. 매주 5일간 훈련. 아. 저는 이제 금요일 5시가 되면은 이제 부대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저녁에 복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기 싫겠다. 예, 그러니까 매주 그건 좀 힘들어요. 매주 복귀해야 되는 건 솔직히 어쨌건 나가는 건 좋죠. 어쨌건 그 또 저희가 카투사들도 외박이 잘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또 저희 부대는 외박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부대여가지고 저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분대장이 돼서 당직을 막 서야 될 때 주말 당직 때문에 오히려 병장 때 외박을 많이 못 나갔고 병장 때문에 예, 상병 때까지는 오히려 되게 외박을 자유롭게 나갔는데 뭐 주말 나가니까 저는 그냥 사회에 있는 교회를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갔죠. 그래서 그렇네. 이제 말년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저도 뭐 마음이 편하고 이제 제가 주말마다 오니까 교회에서도 저를 그렇게 군인으로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서 순장을 하라고. 와, 군인인데. 네, 그래서 케어 받아야 되는데. 저는 카투사만 할 수 있다. 진짜. 저는 상병 말부터 순장을 했고요. 또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군대 교회 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때 사진을 보면 빡빡머리 한 애가 기타를 들고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겠네요. 오. 예. 하여튼 사회에 있는 교회를 주로 갔고요. 못 나갈 때는 이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네, 갔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한국어 예배가 따로 있진 않고 이제 그 부대 안에 있는 미국인 목사님이 미국인 군종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미국인 그 카츠사 안에 계신 목사님은 네. 그분도 군종이세요? 미군의 군종이죠. 그럼 그분도 장교직인 거예요? 그렇죠. 뭐 중위,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중위나 그러니까 대대 단위 정도 되면 한 명씩 딸려 있습니다. 군종 장교가 있어요. 대대 정도 되면.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미국은 그럼 과연 군종 장교가 여러 종교의 군종 장교분들이 계실까? 몰몬교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몰몬교나 이런 거는 그래도 약간 분파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교. 그러니까 미군 불교 불교 유대교 장교 뭐 이런 거 유대교 장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슬람 아마 군종 신분은 확실히 있어요. 군종 신분은 계시죠. 군종 신분은 있고 군종 목사님들이 제일 흔하고 미군은 군종 스님은 잘 모르겠네요. 미군 인식표에 이름 옆에 종교 표시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 잘 기억이 안 나네. 인식표 보긴 했는데 개신교면은 P라고 써 있고 가톨릭은 C라고 써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 유대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유대교 H야 그러면? 정확히 모르겠네. 그렇구나. 저는 모르는 걸 되게 확실한 건 유대교까지는 있는 걸로. 예. 유대교까지는 있는 걸로. 저는 부대가 굉장히 작은 편이어서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매주 휴가를 나갈 수, 매주 이렇게 주말마다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기 때문에 군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군대가 작아서 군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군대를 나가자마자. 그냥 아예 그 이 군대에서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긴 있었어요. 굉장히 짜구만한.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 저기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은 군인 분들은 아니셨는데 어쨌든 그냥 거기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 거고 대신 이제 신도는 거의 한 99.9% 병사들 밖에 없는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군인분들은 사실 군인 이제 장교분들 중에서도 군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군대 장교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근무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이 그 뭐 사실 이제 장병들은 약간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네.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만 있고 뭔가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했는데 그 저기 그 거기 이제 목사님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셨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도 나이가 거의 한 저기 환갑 넘으신 분들 둘 다 환갑 넘으셔서 이제 막 그 다시 이제 저기 신학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었는데 사모님이 진짜 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서 환갑이 넘으셨는데 군인 애들 한 50명 오면 50명 그 니들 맨날 컵라면밖에 못 먹으니까 라면 직접 끓인 라면 해주고 싶으시다고 50개 끓이시고 막 우와 진짜 그러시고 그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 찬양 교회에서 나름 기타를 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실 이제 찬양인도 할 정도의 수준의 기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나름 기타를 치니까 찬양인도를 부탁을 한 거야. 어차피 나도 매주 교회 갈 거니까 찬양인도를 수락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귀찮아. 내가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 반주도 없고 애들이 호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 한 대로 그냥 잘 치지도 대로, 못하는 기타 한 대로 그 정말 기타라고 하기 부끄러운 그냥 정도를 쳤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 하루는 정말 치기 싫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될 때도 되겠지.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랑 떠들고 있었는데 그 환갑이 넘으신 그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학생들이래 그 군인들한테 그 책을 그 찬양 악보집을 나눠주면서 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눈빛과 말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참고로 그때 나눠주시던 그 찬양집도 우리가 하는 복음성가 찬양집이 아니라 그분이 알고 있기로 찬송가 집이라고 한 걸 나눠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찬양인들 하면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은 복음성가를 한 개도 몰라. 근데 앉아 계셨던 거야.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때부터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다행히 기타가 늘어서 나와서 오히려 이제 전역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찬양인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제 기타를 좀 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죠. 저기 배수시퍼로님은 저는 일단 군대를 갈 때부터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군대 문제를 놓고 기도를 겁나 많이 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특히 어떻게 기도를 자, 아니 군대 갈 때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 여기서 1부를 마치고 재밌는 얘기를 2부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걸. 남자들끼리 참 두서없이 군대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두서없는 군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는데 참 감동입니다. 겨우 100일 남짓 쉬었는데도 저희들의 부족한 이야기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만나길 기다렸어 좋겠어.